해도 널 바라보지 못해 지친 추억에 흐려진 너의 맘을 난 찾지 못해 많이 울고 지쳐도 이상 못해 생각해도 너를 보면 괜찮을 것 같아 지켜주고 싶어 너의 잘못된 나쁜 버릇들까지도 힘든 날 웃게 만드는 거야 좀 힘들게 널 사랑해라고 말도 할 거야 먼저 네 품에 오는 날까지 웃지 못해 웃어도 기억 못해 오늘 하루도 꿈처럼 눈 뜨면 사라질 것 같은 널 보고도 곁에 있는 것 같아 표현이 서투른가 봐 널 사랑하기엔 지켜주고 싶어 너의 잘못된 나쁜 버릇들까지도 힘든 날 웃게 만드는 거야 좀 힘들게 사랑해라고 말도 할 거야 먼저 내 품에 오는 날까지 oh, 혹시 다른 온기를 찾아 나게 떠나 행복해 할 거니 아니